어서 오세요. 손님, 뭘 찾으세요?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. 이 구두는 어떠세요? 치마나 바지에 다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 신어도 예뻐요. 예쁘긴 한데 굽이 너무 높아요. 저는 많이 걸어 다녀야 하니까 굽이 낮고 편한 구두를 사고 싶어요.